electric, electric shock, electric, electric shock. 점점 전류들이 몸에 타고 흘러다녀 기절할 듯 아슬아슬 찌릿찌릿 춤춤 충분해 네 사랑이 과분해 격하게 나 아끼는 거다 Black Bolt처럼 빨리 들어가 끝이 안 보여 전압을 좀 맞춰서 날 사랑해줘 기척 없이 나를 놀래키지 말아줘 충돌 하지 말고 살짝 나를 피해줘 격격한 하는 세계 그 속에 날 지켜줘 선생님 이건 뭔가요 숨이 가쁘고 열이 나요 말문이 막혀 귓가는 딩동딩동 눈이 바쁘셔 머릿속은 나의 모든 걸 사로잡은 에너지 그 눈빛 속에 강렬한 레이저 레이저 내 마음 깊은 곳 증폭되는 시너지 대체 끝이 없는 너의 게이지 게이지 점점 빨라지는 빛 점점 더 Electric shock.